돌아서면 내가 먼저 울고 말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떠나는 사람 미워. 여자가 두 번 울 때 한 번만 울고 속으로만 멍이 든 오늘 밤도 사랑을 태워 마신 남자의 술잔. 돌아서면 잊지 못해 울고 말 것을 알면서도 보내야 내 마음 나도 몰라. 여자가 두 번 울 때 한 번만 울고 겉으로는 웃어야 할 오늘 밤도 슬슬 사랑을 태워 마신 남자의 술잔. 여자가 두 번 울 때 한 번만 울고 속으로만 멍이 든 오늘 밤도 슬슬 사랑을 태워 마신 남자의 술잔.